왕과 국가 군대의 책임 일꾼들이 쿠바 혁명의 최고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 루스 동지의 서거에 점하여 28일 주조 쿠바공화국 대사관을 찾아 저희를 표시했습니다. 김용남 동지, 박봉주 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 일꾼들과 관계부문 일꾼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내각, 인민무력성,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외무성, 대외경제성, 교육위원회, 대문화연락위원회, 조선쿠바단결위원회에서 보낸 화안들이 피델 카스트로 루스동지의 사진 앞에 진정됐습니다. 참가자들은 피델 카스트로 루스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했습니다.